시성에 오부가 참자빠에 서리 명천의 명자 대시성에 태자 명태라가 하였더라.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간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네가 되고 네가 되고 그땐 넌 아름다워요 그땐 넌 부드러워요 그땐 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시오 이장 장난젓 아름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누나로 구워서 술안주하고 배기는 국을